만소대 운동인 없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6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인나완 깨어분판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 여성동맹 대표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려왔습니다. 한편 이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 국제태권도연맹 창립 신돌기념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한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 총재가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